농업출판사 창립 이른돌 기념보고회가 25일에 진행됐습니다. 출판사 일꾼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농업출판사 기자 편집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됐습니다. 축하문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따뜻한 보살피심 속에서 농업출판사가 창립 후 지난 70년간 강력한 집필 역량과 급진한 편집 조건을 갖춘 출판 선전기지로 강화 발전돼서 당의 농업혁명 방침 관철회로 농업근로자들과 일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기념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